우리나라 대표가 3일 2017년 유엔 군축위원회 회의에서 연설했습니다. 대표는 전반적이고 완전한 핵군축과 세계 평화와 안전에 대한 항시적인 위협의 제거는 오직 자주적인 주권 국가들을 힘으로 무너뜨리기 위한 미국의 핵위협과 군사적 행동을 종식시킬 때만이 가능할 것이라고 하면서 세계 최대의 핵보유국이며 인류에게 첫 핵참화를 들씌운 핵범죄 국가인 미국의 로고라되는 백군적 야망과 핵무기 현대화 책동은 이 행성에서 핵전란의 위험과 핵 군비 경쟁만을 더욱 증대시킬 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오늘 조선반도는 핵전쟁의 발발 위험까지 배태한 세계 최대의 열정지역이라고 하면서 그는 국제공동체가 해마다 목격하다시피 조선반도 정세가 자주 통제 불가능의 상태에 빠지게 되는 것은 미국이 대조선 적대시 정책을 버리지 않고 조선반도와 그 주변에서 침략전쟁 연습을 자꾸 벌려놓고 있는데 근원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우리는 미국과 그 추종 세력들의 핵위협과 공갈이 계속되는 한, 그리고 우리의 문전 앞에서 연례적이라는 감투를 쓴 전쟁 연습 서동을 걷어치우지 않는 한 핵무력을 충추로 하는 자위적 국방력과 선제 공격 능력을 계속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그는 지적했습니다. 그는 노골적인 핵위협과 전쟁 연습, 제재와 봉쇄 등의 형태로 표현되는 자주권 침해와 제도 전복 책동들에 다시 한번 군축위원회가 특별한 주의를 돌려야 한다고 하면서 전반적이고 완전한 핵군축을 위한 블록불가담 운동의 활동을 지지하고 그 실현을 위해 적극 노력할 입장을 천명했습니다.